평양시 중구역 서문동에 살고 있는 박창성은 90번째 생일을 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사인 인민과학자 교수 박사 류용보는 70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부터 한생을 혁명의 군복을 입고 성실히 복무해온 박창성과 40여 년간 나라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과학연구 사업에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온 류용보에게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셨습니다.